전화해 하루를 나 시작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니 빛이 너무 달콤해 어떡하리 더 완벽해 네 목소리가 떠올 때 말해줘 그리 그렇게 yeah. Hey boy 내 그거야 다가와 속삭여줄래 어젯밤처럼 헤어날 수 없어 Say it 솔직하게